요번 주에 모임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구역을 진행할 때 구역장님이나 구역을 인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처음 들으시는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구역 예배를 한다 할 때, 구역 예배도 예배잖아요. 네. 그리고 구역은 작은 단위로 쳤을 때 교회다, 최소 단위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그러면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면 건강한 몸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개념 안에서의 작은 소 단위에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소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일곱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지 기억하시는 분? 예배, 양육, 예배. 교제, 봉사, 전도, 구제, 네. 성경. 일곱 가지 기둥. 네. 이걸 일곱 가지 기둥이라고 했죠.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 선교.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 부분을 일단은 외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걸 내려놓는다 그러면 다섯 가지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 전도. 예. 네. 그 다음에 양육, 교제, 봉사.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살아서 꿈틀거렸던 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땅에 생겨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예배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서 그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며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나가서 뭘 했어요? 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뭘 경험한다고?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뭐가 연결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에서 온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육하면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겸손함 속에서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배양육 교제봉사 전도라고 하는 다섯 기둥이 건강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기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를 이 모임을 구역에서 모이는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예배라고 하는 기둥이 살아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역장님만 혼자서 고민하는 숙제가 되면 안 되고 모인 구역 식구들이 아, 우리가 오늘 모였을 때이 예배를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이해가 되죠? 건강한 교회로서 다섯 가지, 일곱 가지 기둥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예배가 풀어져야지 그 다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할때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죠?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소그룹은 최소 단위의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인 교회는 건강해야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특징들이 골고루 안정되게 서 있어야지 된다. 그것은 예배양육 교제봉사 전도 구제 선교이다. 구제 선교 부분을 뒤로 빼고 난 다음에 다섯 가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예배 살아나면은 전도가 살아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교제와 봉사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재가 얘기 나왔잖아요.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경험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고서 그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실제화하는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예배자가 되려면은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기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나도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는데 근데 우리끼리 있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고 인식하면서 반응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배가 될 때 임재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떤 자 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임창표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아니면 여기 계신 하나님 임창표 목사 속에서 나와 1대1로 내 앞에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라고 할 때는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내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 표현, 태도, 자세, 행동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예배자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고 죽는 거에 따라 그 뒤가 다 가능하게 되느냐 건강하게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부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놓치는 순간은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하고 싶어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영향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데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 개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있다가 담배 막 피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화장실을 확 뛰어들어왔어.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하고 물고 있어요?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존재에 반응하는 반응이라고.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고 선생님을 인정하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과 영원을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전혀 인식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에 순서에서 내가 거기 있고 내가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유로운 건 좋아. 미국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도 예배드리고 차 한 잔 놓고도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 한국의 정서 안에서의 윗사람이나 위에 분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미국 사람 대통령끼리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 같이 뭐 브라더 이렇게 하고 또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정서가 있는 거. 그럼 우리 안에 정서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그 반응이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반응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하는 반응. 하나님을 내 행동인 내 반응이 하나님을 뭉클하게 기쁘게 감동시키는 그런 반응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나의 움직임이 반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핵. 근데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려면은 먼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확한 인식 속에서 진짜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때 하나님 감동 먹으시고 그때 아이고 이놈은 기뻐가지고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는 설교를 듣는다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분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피상적 신앙생활로 머리로 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경험하는 걸 못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은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상관도 없어. 이건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교회가. 그러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임재가 그런 의미라면은 그러면 그 가운데 능력이 경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경험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니까.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분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내 삶을 드린다면 그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예배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여기서 예배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라면은 여기서도 그분의 목적을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서 그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리에서의 삶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면 임재의 능력 목적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잘 보셔요.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경험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려면 소그룹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다섯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전에 5W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셔요? Welcome, Worship, Word, Work, Witness. 다섯 가지 W로 시작하는. Welcome은 아까 여러분 왔는데 제가 왔는데 일부러 또 이제 혹시 늦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그냥 이렇게 뭐 자바라가 어디로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냥 뚝 와가지고 탁 서가지고 막 시작하면 얼마나 썰렁하고 어색해요? 자바라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아이 잘 지냈냐고도 하고 악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게 웰컴이에요. 서로 환영하고 아이스브레이크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그냥 그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다과를 갖고서 교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런 게 웰컴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조금 열리잖아요.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웰컴 속에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끼리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왕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과 태도와 몸의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라면은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여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되고 진짜가 되면 내 몸 안에서 그거를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예전에는 그 왕 앞에 예가 있잖아요. 중국 같으면 촥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 예를 갖추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그 대상에 걸맞는 태도 속에서의 자세와 행동의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그러면 이제는 찬양의 가사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가사가 노래가 가사가 아니라 가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팝송이 좋고 트로트나 이게 뽕짝이 저런 걸 촌스럽게 하나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은 와 닿는 게 있어 뽕짝이 인생 속에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찰지게 와서 닿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경험으로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도 똑같아. 찬양이 곡조가 좋아가지고 곡조가 와서 입으로서 따라 불렀던 단계가 있어. 그런데 마치 이게 뽕짝이나 트로트가 와서 어느 날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쫙쫙 와서 닿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가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 안에서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표현으로서 쫙쫙과 달라붙어가지고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반응해야 돼.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데 어디서 다리를 꽈? 어디서 감히 왕 앞에서? 그것도 세상 왕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물고 이렇게 하고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추상적과 관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론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실제라고 나의 구원도 실제고 영원한 생명도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도 다 실제라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라고 실제 속에 내가 사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이 한 가지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우리가 늘 하는 간단한 거예요. 아,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왕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지를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식은. 그렇지만은 그 가사에 내 표현이 그 가사에 걸맞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임재로 인정해 드리느냐 하는 것이 예배에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웰컴에서 워십으로 갈 때 이 워십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찬양 한 곡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를 순서대로 한 곡 할까 세 곡 할까 그걸 막 이렇게 부르는 데 관심이 있는데 부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가사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자로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배 속에서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니까 인간의 모임이 돼버리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침묵은 필요해요. 교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부분을 놓치면은 영적인 부분의 파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리더가 일단 놓치면 안 되는 거지만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 똑같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여기에 같이 움직여줄 때 예배가 깊어질 수 있어요. 리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리더가 어느 날 잠깐 놓쳤을지도 옆에 사람이 찬양하는데 벌써 예배 깊이로 쑥 들어가. 그럼 리더가 한순간에 딱 아 놓쳤던 거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께 잠깐만 내 표현으로 가짜 여기 아무도 없어. 나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이 찬양을 같이 드려볼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셔서 보좌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좌로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찬양 그래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그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 나의 왕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오셔서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중심에 나를 스스로를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보좌에 내가 내려앉습니다. 그 보좌에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당신이 임재해 주십시오. 상상 속에서 마음의 눈을 열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통치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거기 그분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내 안에 있는 보좌에 그분을 앉혀드리는 거죠. 이곳에 오셔서 나를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피폐해져 있고 희망 없이 있는 지쳐있는 이런 나에게 내 삶에 당신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가사의 내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믿어져서 그분 앞에서 당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면서 영향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삶의 자리로 가서 말씀이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확장되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 나의 왕이요 내 마음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안에 나로 내 마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찬양을 다시 한 번만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생각해보면서 내 마음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정호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좋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주님을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웰컴에서 워십까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라고요? 워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지난주라고 해봤자 엊그저께인데 아니 벌써 오늘 수요일인가? 아 그러면 반이 갔네 벌써. 주일 말씀을 받으시고서는 그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를 살고 3일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말씀과 내 삶에서 부딪히는 상황 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사람을 만났을 때라든가 일어나는 것 속에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받잖아요. 설교로 듣고 그날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작용을 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에 부딪힌 그 내용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응하면서 계속 삶의 현장에서 그게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행위로서 위안을 받고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특권이 전혀 경험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그냥 앉아가지고 듣고선 은혜 됐다 안 됐다 이것 갖고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내 안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게 영향을 미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아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피상적 종교 생활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떠내려가듯이 가고 있는 그 부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냥 이 상태로도 그냥 무난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살면 돼요. 별로 부담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번 절에 가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것도 돈도 듬뿍듬뿍도 안 내. 동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제일 싼 거 하나 넣어놓고선 그걸로서 종교생활하면서 나는 기독교란이나 불교란에다 이렇게 불교 이렇게 하고서 초파일날 가가지고 등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러고선 이제 아 기도해주기로 했으니까 하고선 1년 동안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그건 종교생활인 거죠. 그런 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특권은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죠. 내가 민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아까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반응할 때 임재가 내게 경험되는 것처럼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라고요. 근데 권능인 그 말씀이 내가 거기에 권능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서 반응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향을 받을 때에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영향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고리가 걸리지 아니하는 말씀은 주일날 설교로 듣는 말씀으로 끝나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종교생활하는 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그렇게 하냐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분이 권능을 갖다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왜 아무것도 없는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거는 패턴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제함 속에서 이제 다음 주 대해서 주일 예배를 또 드릴 터인데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임창표 목사한테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잘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야지 저에게 제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때 비로소 도움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를 깔고서 요번 주 말씀 속에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이 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줄거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핵심을 파악을 하겠어요? 제 설교는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것만 기억하게끔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것이 굉장히 편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익숙하면은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의심할 수 있으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심하고 의심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해가지고선 종교생활하는 걸 멈춰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제 말씀은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증명해서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변증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를 전개할 때 꼭지점들이 있어요. 꼭지점들이 하나하나.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번에? 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 구원의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목이 뭐였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 그럼 두토막을 딱 내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유통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축복을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러면 첫째로 이게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게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그렇죠? 이런 논리가 있는 말로서 전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달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축복이라는 건 하나라는 말이라면은 그 구원 안에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 강의에서는 얘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그 신분은 뭐예요? 자녀됨, 정체성의 변화잖아요. 정체성 안에는 신분의 변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은 것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가장 핵심 알갱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이 신분과 소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냐면은, 구원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전도를 받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아니면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어. 뭐,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 번만 나와봐. 내가 40대는 그랬었어.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어쨌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와 주다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구원 받아준 것 같이 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주는 거야.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싸구려가 되고 구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구원 받았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생각하자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있다는 말이고, 여전히 불 가운데 들어가는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은, 이거 믿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싸구려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은, 이 반대되어지는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죄라는 것이고, 그 무서운 진노 속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죽을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 이 두려움을 알아야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을 갖다가, 아니 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 그거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반대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정말 그 사람이 안타까움이 있는 대상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두냐고. 그 얘기는 구원이 이쪽만 생각하고 있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이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도 아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모르냐, 이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개념과 관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냥 이게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근본에 대한 거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진짜 믿고서 그 믿음은 거기에 진짜 반응하는 것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된다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그래야지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그렇지 않나? 나 혼자서만 흥분하는 것 같아. 아, 난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난 얘기하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말이 이 말 아니냐고. 근데 이거를, 이 말이 구원받았던 말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도 동시적으로 뚜렷해야지. 그러면 이게 뚜렷하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이쪽에 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이쪽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건지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도 안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너무 가볍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야. 엄청난 거라는 거야. 엄청난 거.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래서 복된 자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딱 오늘 지금 막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거야 이제. 그러면 저쪽에 그 무서운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버린 거야 이제. 죄와 상관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돼. 이제 막 응애 태어난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됐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1초 전에 예수 안 믿었어. 지금 1초 지나서 예수 믿었어. 그렇지만은 이 정호 형제는 지금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최고로 거룩해. 넌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순결해. 너는 내가 볼 때 의롭다고 인정해. 그게 칭의야. 그렇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냥 죽어도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야.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게 너라는 거야. 이게 구원의 시작일 때 선언하는 거야. 네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꿔서 최고의 걸작품이고 네가 최고래.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고 보배고 존귀하다라는 거야.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네 상황이나 상태가 어떻든지 네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든지 지금 나에게 구걸하러 왔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너는 내 눈에는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는 게 구원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 이게 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시작부터 존재가 바뀐 거라고. 존재가. 이 바뀐 존재를 선포하는 거야. 완벽한 존재라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야. 근데 이제 완벽한 존재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은 자꾸 진화되어져 가는 거야. 아는 만큼. 그런 것처럼 믿음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넌 이런 존재야라고 선언되어졌지만은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이런 존재답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가는 거라고. 이걸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칭의 된 사람이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라는 과정. 그래서 야곱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이라는 건 알아가지고 사기쳐서라도 그걸 뺏었잖아. 근데 그의 인격이 어땠냐고. 그의 인격이 진짜 하찮은 인격이었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되어져서 넌 존귀하다고. 그렇지만 존귀하지만은 존귀한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신분은 그렇게 주어졌어. 존재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이 죽기 17년 전에 바로 왕 앞에 선 거야. 죽음을 17년 앞에다 두고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저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뀐 수준으로서.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있다가 70명 가족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지떼들 아니야. 그지떼 70명 몰고서 왕한테 왔어. 그것도 제국의 왕 앞에 와서 섰잖아. 그지떼 데리고 와가지고 동냥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자면은 깨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동냥하러 와가지고선 황제 앞에 섰는데 그 황제를 축복하잖아. 거기서 두 번이나. 그게 지난주 본문이야.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너무 궁핍해가지고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갔어. 그래, 나 먹을 거 조금만 줘. 근데 또 혼자만 하더라도 민망한데 70명 거짓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나한테 돈 주고 빌려주고 먹을 건 저기 다 해줄 그 어마무시한 그 대상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뭐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내가 동냥하러 온 나의 거지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처음 구원 받을 때 너는 이런 존재라고 했던 그 나가 선포된 말씀이라면은 그 선포된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는 상태로 변화와 성숙의 과정 속에서,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 상태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에 나됨이라는 것이 믿어져 있는 상태라고. 아멘. 여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크기가 커져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하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이 권능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 말을 믿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겠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선포된 말씀이 내가 믿어져가지고선 진짜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찌꺼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줘가지고 그냥 불태서 찌꺼기처럼 불순물처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믿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은 우리는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온 시험도 있고, 남이 잘못해서 온 시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오는 시험도 있고, 배신당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가 됐든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오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가 막힌 희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람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말 속에서 삶에서 경험했던 야곱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고통과 배신의 시간들이 야곱을 더 큰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쓰여져서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자꾸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더 크게 영향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크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자로 자라가는, 이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축복인 거예요. 요셉이도 똑같았죠. 그 전에 제가 요셉 얘기했을 때도 꿈은 똑같이 꿨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의 고난의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동행했더니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고난 없는 게 좋은 것 같으죠? 고난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지 철이 들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면은 평범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늘상 사는 것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계속 일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 평범히 기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평범이 깨졌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어. 갑자기. 그래, 병상에 눕게 됐어. 그럼 평범이 깨진 거잖아.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와 기적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울고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만은 치료가 됐어. 그럼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잖아. 그럼 왜 꼭 평범이 깨져가지고선 그 고통을 지나야지만 기적 지나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냐고. 바보 아니야? 진짜 우린 바보예요, 바보. 근데 이렇게 평범이 깨지지 않냐고 매 순간순간이 24시간이 평범이 계속해서 지금 있어서 여기 평범 속에 여기 와 있다면은 사실은 기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매 순간이 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고 감사할 조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걸 보는 눈이.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본다니까. 문제는 그걸 못 보니까 평범이 깨져서 꼭 기적을 경험해서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시간들이 자꾸 있어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큰 게 와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두려움이 좀 없어지고 믿음이 좀 더 커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도 믿음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다고 반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반응.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더 크게 보였어. 가나안 족속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보다 크게 안 보이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그들 보지 않고 자기로 그들을 계속 본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즉 말씀이 나한테 작용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선 문제를 어디다 돌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진짜 이상한 일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다면은 우리 금덩어리고 우리 삶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된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은 불을 떼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나? 녹아서 고 있는 질량 그대로가 있어요. 그 14K에서 또 녹이면은 또 곧 원래 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 찍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찍기냐,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냐, 그건 불타서 없어지고 끝나. 근데 내가 금덩어리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 맞냐? 그러면 점점 순금화되는 거예요. 14K가 18K가 24K로. 할렐루야. 이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 과정 없으면 제일 좋은데 미련하게 글쎄 평범이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적 중에 있다니까. 그가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 네가 경험하는 기적 그리고 이제 고난이 와서 평범이 깨지는 거야. 그럼 평범이 깨지면 주여 이렇게 하다가 주여 그러니까 옛다 하고서 또 치료를 해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 근데 그 시작부터 이미 그런 존재인데, 시작부터 그런 존재인데, 근데 내가 나 스스로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반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 그 말씀대로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는 데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더 심란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주일 말씀이 약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네, 정말로. 그러니까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니까 환경에나 상황에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에 반응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나 표현 방식, 말이나 그걸로 자꾸 바뀌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일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그랬지만은 이 워드 시간에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부분, 내가 적용했더니 이 3일, 4일 동안에 내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그를 적용함 속에서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누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까 여기에 이제 어려운 문제나 진짜 나 이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내 삶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난 믿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진짜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누는 거죠. 구역에서. 이게 워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죠. 이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시간에 워크 사역의 시간에 문제를 놓고 어려운 부탁 때문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서 역사하는 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한 달 전에 이런 모임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때는 남성들 모임이 없어서 약식으로 우리가 그때 모였었죠. 근데 그때 어느 구역에서 편찮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도하는 원리 이런 걸 또 다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당뇨에다가 또 합병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도 막 아프고 손도 막 떨리고 이렇게 손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해달라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췌해서 그런데 기도했는데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떨고 막 이렇게 있던 것이 멈춰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모였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서 다 기쁘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게 바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눔을 할 때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워크 속에 즉 사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뭐 문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분의 능력을 임재하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커져갈수록 내가 다음번에 또 기도할 때 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사는 목적까지 연결이 되지 않게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임재 능력 목적이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풀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워크에서 같이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꼭 이거를 잘 놓치더라고. 이 부분이 뭐냐면 위트니스 부분이에요. 이건 증인된 삶이라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주중에 지금은 이 활동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중에 누군가 영혼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길거리 전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거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만나셔요. 그리고 만나는 만남을 그냥 만남으로 끝내지 마세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 날라주는 그 사람에게도 그 식당을 반복해서 가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고 내 얼굴을 익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어느 기회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래서 내가 그 전도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따로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처럼 하는 사람 못 받고 어쩌다가 한번 하지 절대로 삶을 안. 근데 살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 이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기회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요번 주에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요번에 흥칠 형제를 주일날 내가 만나기로 했어. 전도할 대상자야. 내 대상자. 그럼 내가 아 금요일날 흥칠 형제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 올곳으로 두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형식 말고 진짜. 그래서 금요일날 만날 건데 그 이름이 김흥칠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 되셔서 나 그 만날 때 같이 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시간 내서 같이 가주셔서 도와주시면 중보기도 옆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래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 나도 요번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성은 아니 나 빈대떡 아니 커피 한 잔 사갖고 가서 만나는데 아 그러면 우리 구역에 집사님 나랑 같이 가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구역에서 모일 때 내가 이번 주에 그거 하는데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도하는 그 위트니스하고 연결되어져서 그때 그 기도하고 그리고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W고 이 5W를 통과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걸 통해서 예배가 능력을 경험하고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5W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나면은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임재 때문에 전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양육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생겨나서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한 모습들이 움직여지고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역이 살아나야지 건강한 교회로서의 구역이 되어져서 전도도 되어지고 전도에서 온 사람이 그 구역으로 가더라도 그 구역이 그 새로 온 사람을 감당할 수 있지 이 준비가 안 되면은 전도도 안 되거니와 누가 전도해서 그 구역으로 사람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끼리 익숙해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우리끼리는 편하고 친한데 새로운 사람 여기 와서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친해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구역에 차라리 안 가고 주일만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구역에 가면은 다 떨어져 나가. 더 어색해가지고. 구역이 건강해져야 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돼.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구역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구역장 리더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모두가 다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야. 우리 속으로 공동체가 건강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내 구역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같이 가니까 내 구역이 건강해지면 누가 건강해지는 거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준비돼서 각 구역이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안에 영혼들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이네요. 정우영재님 그 옥상에서 맛있는 고기 먹어가면서 맛있는 김치찌개 먹어가면서 또 침 나오네. 밥도 먹었는데 먹으면서 그날 했던 중요한 얘기 있었는데 때에 대한 얘기 했었죠. 예, 예. 기억나시죠? 예. 그게 한 번의 설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위기의식을 갖고 긴장감 속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동이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였던가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그때 은혜가 되고 그때 엄청나게 마음에 와 닿아도 설교로 들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자꾸 신경 쓰이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자꾸 작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자꾸 자극을 받고 내 행동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지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지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저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썩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스피노자처럼 그렇게 각자가 자기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가?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아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가 고리가 걸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뭘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할 때 오신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 빨리 오시도록 하는 것이 사무쳐서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어 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고리가 걸릴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 삶의 패턴이. 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고리가 걸리지 않고 교회는 교회고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것저것 다 따로라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마무리를 가나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서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설교로 듣고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셨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 3, 4, 5 모였을 때 다른 세상 얘기나 뭐 조국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우리 모였을 때 주제가 돼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 맨날 세상 거 아는 척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할 사람 얘기해. 난 다 아니까. 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을 만큼 여유가 없어. 그거는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고민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해야 될 행동들과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긴장을 갖고 또 뭐 휴거팀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긴장감 속에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때가 가까웠다면은 나는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을 것인가. 10명의 처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설교로 끝났어요. 아니면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다섯 처녀 어느 쪽에 다녀 다섯 처녀에 속한 자로서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이런 말씀들을 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패턴에 변화가 있어야지 말씀이 쌓일 때 변화도 쌓이는 것이지 계속 귀로만 들어가지고선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고 권능이 있어도 어떤 영향도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자꾸 절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하나님하고도 하나님 제가 너무 길게 안 가게 해주십시오. 다들 하루 종일 수고한 것도 알고 피곤하게 있다가 왔는데 여기 모인 것만 하더라도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마음으로 받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목사 맨날 와가지고 혼나는 얘기 같은 이상한 얘기나 하고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짜 함께 고민을 함께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진심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대로 안 된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좋은 거 하면은 이렇게만 그냥 있을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도 내 개인 시간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패턴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변화 없이 지금 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어 서서 뒤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스타프 해가지고선 한번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저는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진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정확하게 7년, 8년 전에 제주도에서 목회자들이 모임을 한번 가졌었어요. 그리고서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선 마음 나누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선 계획한 바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7년 동안 쉐카이나 기도 생겨나고 브라이드 워십 생겨나고 그 다음에 캠프 생겨나고 일본 사역 생겨나고 그래서 5년 동안 일본 사역 했고 그랬어요. 저는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가 지금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은 송구영신이에요. 이번 주일날이 이스라엘 송구영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일 저녁이면 새해예요. 그래서 지금 5779년이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근데 이번 주일날 되면 5780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히브리어로 표현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거든요. 새해가 열리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카이로스는 이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됐고 이거 보지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시간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눈여겨봐.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날 북한과 이스라엘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갖는데 누가 관심 가져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예전엔 남성들도 다 모였어 기도 모임하면.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때 수호영제 내가 구역장 시키려고 그럴 때 갑자기 큰 차 몰기 시작하면서 멀리 시간이 멀어졌었어 사실은. 우리 둘도 이런 얘기 했었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모이면은 다 같이 모여야 아무리 힘들어도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 때예요. 2780년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건 뭐 치킨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치킨 게임. 자동차 두 대가 양쪽의 고속도로에서 피할 길도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최고속도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33년 사시는 동안에 30년 사시고 난 다음에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외곽에서 사역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종려나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하죠. 그 종려주일은 치킨 게임이 시작한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은 그냥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속도로. 그때 사단도 클라이막스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그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단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건수를 잡아가지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클라이막스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터진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사단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사단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임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 사단의 정수리를 깨고 이기는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치킨 게임에서 여기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가 치킨 게임에서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더군다나 말세 지금 이 시간을 살면서 이 생각을 안 하고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를 다닌다? 정말 무슨,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산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시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0년 시작은 전 굉장히 살떨리고 두려움 속에서 있고, 우리 이대로 다음 해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 패턴으로, 우리 교회 가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에게 여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고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정말.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개인의 신앙의 방식을 한번, 그래서 좀 대가를 지불하고 모이자고 하면은 어떤 힘든 것 속에서 모여서, 여기 모여서 졸더라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다 털털 해봤자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도 이제는 희미해져가지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리더든 아니든 별로 그냥 어색하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막 탈모난 사람처럼 위에서 이렇게 단에 서서 보면은 듬성듬성해. 안 그래도 몇 명 없는데 진짜 듬성듬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일반 교회 하는 것처럼 해봐야 되나, 어떻게 일단 모이도록 해서 어떻게 도전을 줘서 어떻게 하나 돼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을 수 있는 뭔가 어떻게 계기를 만들지,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우리 교단 교류를 하면 우리가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먼저 되고선 환란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유황으로 심판할 때 심판한 다음에 빼냈어요? 심판 전에 빼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심판 전에 뺐죠? 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심판했어요? 아니면 심판한 다음에 방주에 건져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환난 주고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휴거로 우리를 혼인잔치로 불러 올라가시고 이 땅을 7년 동안 고통 속에 심판하실 때 올라가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밑에서 7년 동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때가 2020년 이후 2022년 언제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그분이 나를 신부로 인정하고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분 앞에 준비된 신부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마음과 시간과 힘을 모아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그 간절한 소원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러고서 또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각자가 이제 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건 여러분 몫이죠.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머리통이에요. 머리통 눈이 있어서 먼저 봐요. 그리고 귀가 있어서 먼저 들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 거기까지예요. 그걸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몸인 여러분들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움직여줘야지만 그게 하지 아무리 제가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움직여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없으면은 그럼 그냥 우리는 계속 외침만 있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죠. 정말 여러분 아끼고 사랑합니다.